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단체 연속회의 참가자들이 미국에 보낸 공개 서한을 13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네팔 인터넷 잡지 네팔투데이와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,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,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올렸습니다.